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48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요 표현은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 여러 가지로 신세졌습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1년간의 일본 유학생활을 마치고 오늘 태국으로 귀국합니다. 사쿠라와 켄타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럼 48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 여러 가지로 신세졌습니다. 体に気をつけて。 タイに着いたら連絡してね。はい。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ケンタさんとさくらさんも元気で。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体に気をつけて。タイに着いたら連絡してね。はい。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 켄타さんとさくらさんも元気で.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켄타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体に気をつけて. 몸조심해라고 말했는데요. 体는 몸이란 뜻이고요. 니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気をつけて는 気をつけます. 조심합니다의 태형입니다. 기요츠케테는 뒤에 오는 구다사이, 주세요가 생략돼서 친근한 사이에 쓰는 의뢰의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요츠케테. 조심해란 말은 외출하는 가족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조심하는 대상에는 조사, 니를 붙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조심해에는 자동차가 그르마니까 그르마니 기요츠케테 라고 합니다. 이어서 사쿠라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타이に着いたら連絡してね. 태국에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말했는데요. 타이는 태국이고요. 니는 조사로서 여기서는 이동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着いたら는 도착하면이란 뜻인데요. 着きます. 도착합니다의 타형. 着いた.예, 라가 붙은 표현입니다. 타라는 제30과에서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타형에 라가 붙은 타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30과에서 배운 내용은 아메니 느레타라, 가세오 히크요. 비에 젖으면 감기에 걸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조건 가운데서도 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타이니 쓰이타라, 태국에 도착하면은 도착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가정 표현은 아닙니다. 태국에 도착하다는 거의 정해져 있는 조건이죠. 이처럼 장래에 일어날 일이 완료된 시점을 조건으로 해서 타라를 붙입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連絡して. 연락해란 말은 連絡します. 연락합니다의 태형입니다. 이 태형도 친근한 사이의 의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는 문장 끝에 붙이는 확인을 나타내는 조사이죠. 태국에 도착하면 연락해달라는 것이군요. 네, 정중한 표현은 連絡してください. 연락해주세요가 됩니다.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이. 네, 라고 대답했죠. 이로이로お世話になりました. 여러 가지로 신세졌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이로이로는 여러 가지란 뜻이고요. お世話になりました.는 신세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일본에 있는 동안 사쿠라와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 여러 가지로 신세졌습니다를 연습해 볼까요?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 안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켄타さんとさくらさんもお元気で. 켄타 씨와 사쿠라 씨도 건강해요 라고 말했는데요. 켄타 상. 은 켄타에게 경칭을 나타내는 상을 붙인 거고요. 도. 는 와, 과 라는의미의명사와명사를잇는조사로서겐타와사쿠라를병렬로말하는것입니다 사쿠라상 은사쿠라에게경칭을나타내는상이붙어있는겁니다 모 은무엇무엇도라는의미의조사죠 오겐키데 는건강해라는뜻인데요 겐키 건강이란말앞에존경을나타내는오가붙어있는겁니다오겐키데는오랫동안만나지못하는사람에게이별인사로사용을하니까요외워두면좋습니다 오겐키데는매일만나는사람에게는사용하지않는다는것이군요 네그렇습니다자그럼제48과대화내용다시한번들어볼까요오늘의중요표현은 이로이로세와니나리마시다 여러가지로신세졌습니다 体に気をつけて。 タイに着いたら連絡してね。 はい。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ケンタさんとサクラさんもお元気で。 다시한번들어보시죠。 体に気をつけて。 タイに着いたら連絡してね。 はい。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ケンタさんとサクラさんもお元気で。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마지막시간인오늘은일본어를능숙하게말하기위한마음가짐에대해서알려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네선생님이이렇게말씀하시네요우리는지난1년동안일본어의기초를배웠습니다일본어는상대방과의관계에따라서정중한형태나친근한형태를선택해서말해야합니다안나는윗사람에게해당하는선생님과기숙사사감님그리고선배인사쿠라에게항상정중한말로이야기를했습니다한편같은반친구인로드리고와는처음만났을때는문장끝에 this 나마스를사용해서정중하게이야기를했는데요친해진후에는친근한형태의회화체를사용을했습니다말은의사소통의수단입니다문법을정확하게알고있더라도사용방법이틀리면관계를악화시키게됩니다반대로다소문법이틀리더라도정중하게말해야할때는정중하게그리고친근하게말해야할때는친근하게말하는등관계를쌓으려는마음을전해야합니다많이사용을해서익숙해지는것이아주중요합니다앞으로도열심히일본어를공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오늘의성어의태어를들어보시죠 아하하 웃음소리네요 네그렇습니다 아하하 는입을크게벌리고즐겁게웃는소리를나타냅니다그럼이소리를들어보시죠 웃음소리인가요 네 으흐흐 는입을크게벌리지않고웃는소리인데요여성들이웃는경우에자주사용합니다 의성어의태어오늘은 아하하 와 으흐흐 를소개해드렸습니다 네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여러분다시만날때까지사요나라다음에일본에올때는일본어를더잘하게될거예요우후후 네마지막시간인제48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이로이로오세와니나리마시다 여러가지로신세졌습니다였습니다 1년동안일본말첫걸음을청취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럼여러분건강하세요 사요나라